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148쪽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들인 저희들이 감히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주님은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당신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창조 6일 사역을 마치신 후 쉬신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예식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신 자체에 대한 모호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고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자신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 무한한 신과 접속하며 영향을 받고 또 그 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이 자체가 신의 또 다른 존재의 양상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신이 장르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양태라고까지 감히 도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신관은 이런 이교의 신관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 아마 그릇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그라티아 인퓨사, 소위 주입된 은혜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본인도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주입되어 미사에 참여할수록 좋은 사람이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미신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관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하시며 또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제안은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신적 접속이나 혹은 영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보편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개신교 안에서 특히 카톨릭 안에서의 이 신비주의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입니다. 16세기 혹은 그 이전 중세시대 때의 신비사상을 현대판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맞물려 모든 종교의 영성이 동일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절 앞에 붙여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나 천주교 앞에 붙여진 부처님 나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의 종교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화해의 손짓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교적인 종교의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은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종교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의 구도를 통해 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뒤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상들이 최근 개신교 안에 심각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이교적인 영성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어서 관상기도니 혹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직관하는 그러한 수행의 방식 이런 것들을 명상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이교적인 신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허한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허무한 사상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관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신 분으로 인간과 더불어 사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시도는 항상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언표화된 진리, 언어화된 이 진리로서의 성경 계시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존재의 선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지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영혼과 접속하여 신접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가오실 때 인간의 지성을 향해 다가오셔서 인간의 지성에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언어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언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더욱 신비스럽게도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다른 방법이 아닌 지성을 통해 언표화된 말씀을 통해 인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헛된 상상과 공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도 만들 수 없었고 하나님을 그린 그림도 만들 수 없었고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양을 본뜬 형상 같은 거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가 없었고 오직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언표화된 하나님의 계시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훼를 믿는 이 신앙은 확실하게 이교적인 모든 종교들과 구분된 가운데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의 양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연속성을 가지고 전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초롱초롱한 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꺼운 의지, 그리고 그 선한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의 발현,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 누리는 성도의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예배의 시간, 설령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농도가 매우 흐려서 영혼을 고양시키고 양식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설교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게으른 지성,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참고일 뿐 기꺼이 복종하려는 굴복된 의지가 없는 예배자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의 예배를 배교에 가까운 예배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도록 교회에 다녀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런 예배를 통해 참다운 구원에 이르고 진리로 말미암는 성화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 속에서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헛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알려진 것들만 알 수 있고 알려진 것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충분히 알 수 있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검게 흐려지면 비가 온다는 사실은 본성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인간의 이성의 추론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아멘하고 진심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이성을 통해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믿어야 하는지, 즉 믿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인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수록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믿을수록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지성의 철저한 헌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진리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밤은 양밤이에요. 서양 밤이란 말이죠. 크기가 아주 커서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근데 맛은 없습니다. 밤을 까놓으면 큼지막하긴 한데 어떤 밤은 고구마보다도 맛이 없어요. 고구마가 훨씬 맛있어요. 최근에도 내가 그런 밤을 먹어봤어요. 오히려 진짜 맛있는 밤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야산에서 나는 그 따는 사람도 없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그 밤이에요. 근데 크기가 작아요. 그게 맛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구니에다 양밤하고 토종밤을 담아놓으면 벌레가 먹는데 양밤은 안 먹어요. 그리고 토종밤만 파먹어요. 그것도 맛있는 걸 안다 얘기예요. 엄마가 얘야 이 밤 참 맛있는 거란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줬어요. 태어나서 이 밤을 처음 봤어요. 엄마가 맛있다니까 이걸 입에다 놓고 왼쪽 볼에서 오른쪽 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사탕처럼 굴려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푹 하고 뱉으면서 에이 맛도 하나도 없다. 아이의 입안에 가득히 느껴지는 맛은 토종밤에 붙은 그 많은 먼지가 가져다주는 맛밖에는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얘야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란다 하고 껍질을 탁 깐 다음에 밤을 싸고 있는 번에까지 손톱으로 싹 벗겨서 반짝반짝하는 노란 밤을 입에다가 탁 넣어주죠.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꽉 깨물면 두 어금니의 부딪힘 속에서 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과즙이 쫙 나옵니다. 그때 배틀하고 고소한 밤에 그 과즙이 혀를 타고 싹 입안을 휘돌면서 침샘을 움직이는 맛있는 밤의 내음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씹으니까 그것들이 뭉개어지면서 끊임없이 육즙이 나오면서 온 입안을 향기로운 밤 냄새로 진동하게 하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아무리 이성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입안에 놓고 굴리는 밤일 뿐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깨뜨려 그것이 진짜 참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조해 보이던 성경 본문이 어느 순간에 살아서 다가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정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데 삶은 왜 변하지 않고 그 모양이래?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은혜의 체험인데 워낙 패역이 뼛속 깊이 사무쳐서 하루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지만 6일 동안 워낙 짐승처럼 살아서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간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감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랑으로 마음이 뛰고 추한 것을 보고 혐오함으로 마음이 움츠러들며 불쌍한 것을 보고 자비심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정동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 안에 주신 거예요. 정동의 작용을 인간의 본성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미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분노하고 연민에 찬 마음이 되고 하는 이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또한 예배 속에서 느끼는 그 격렬한 은혜의 경험의 표현 이런 것들을 모두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고 봐야죠.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과 그렇지 않은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서의 일어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휙 던지면 풍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수는 그 물에 떨어진 돌멩이의 착수 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원형의 파문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마음을 수면을 잔잔한 수면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한다면 떨어진 돌멩이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고 출렁거리는 물결의 파장은 정서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이 감정의 변화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쇄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떨어진 돌멩이도 없이 호수에 물이 출렁거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출렁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그 너무 잔인한 것들이 동반되지 않은 스릴러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버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모르는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걸 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한참 졸다가도 그거 뭐 알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마음, 그 진리의 본질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삽니까? 우리가 항상 바르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타락하면서부터 이 안에 이미 숙명적으로 오류에 빠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선한 길이 아닌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어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한 11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충무에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곧바로 부산으로 가야 할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주최 측에서 그러면 헬기를 타고 가십시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정기 노선이 있는데 25분이면 부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친히 표까지 끊어줬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헬기를 탔어요.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두 사람이 삼성 헬기를 몰고 왔는데 꽤 비싸 보이는 좋은 헬기를 가지고 왔어요. 손님은 나 하나야. 미안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그 기름값이 될까? 안 되죠. 그 큰 비행기가 떠서 25분을 날아가는데 그 4만 원 가지고 기름값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도 뭐 미안해도 어쨌든 표 끊었으니까 탔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봤어요. 그때 벌써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GPS에 의한 내비게이션 장치가 없으면 자동 항법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헬기에 장착된 거를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니까 충무에서 부산을 탁 찍으니까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직선 거리가 빨간 줄로 쫙 표시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높이 뜨니까 아래는 파란 바다고 위는 시퍼런 하늘이에요. 어디를 봐도 위치를 분간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그 GPS가 표시하고 있는 빨간 줄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가면은 그게 파란 줄로 지우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가 강을 이탈하게 되면은 빨간 줄 내버려두고 파란 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탈한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자동차에도 다 달고 다니고 자전거에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자전거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도 가지고 다니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벅또벅 걸어가면 가야 할 길은 빨간 줄이고 지가 걸어가면은 파란 줄로 표시가 되고 횡단보도도 나오고 신호등도 나오고 그렇게 뭐 콩나물 장수도 달고 다니고 뭐 배추 장수도 달고 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로 판단하고 항상 바르게 산다면 예배 필요 없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좌표 교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좌표 교정을 하게 돼요? 올바른 창조 목적을 향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진리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그 진리의 빛 때문에 자신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지난 6일 동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참회하며 다시 그 노선으로 돌아오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다시 가지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의 밝은 빛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감화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많고 인간에게도 서운한 것이 참 많아요. 왜? 각각 그들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의무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할 의무, 지체들이 자신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도리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의무를 깨달아도 그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의지예요. 이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에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은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생기는 그런 질병은 거의 없어요. 사고에 의한 외상의 경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내과적 질병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축적된 병의 요인들이 성장하여 어느 한순간에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병적인 요소를 육체 속에 발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암도 걸리고 뭐 척추도 이상해지고 뭐 정신도 이상해지고 하는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즘 쇠고기 가지고 그렇게 줄다리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씨 그거 뭐 FDA도 하는데 빨리 풀어줘 버리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광우병이 잠복기가 20년입니다. 70이 넘은 사람은 맘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치매하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50대쯤 시컷 먹으면, 40대쯤 시컷 먹으면 60대쯤 나타나는 거예요. 치매 걸릴 때 됐잖아요. 그게 치매인지 광우병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그게 걸리겠어요? 그냥 좋아라고 먹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 뇌가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지면서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완전히 미끄러져 엎드려진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회복의 기회들을 세월의 강물 속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좌표를 조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었지만은 그걸 안 한 거죠. 스스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교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예배를 통해 느끼는 격렬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복받치는 울음,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망과 기쁨,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작용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참다운 은혜 작용으로 오는 정서는 영혼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성의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 안에서만 일어나는 움직임은 일어날 때에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이 멎고 나면 모든 영혼의 상태가 옛날의 그 상태 그대로예요. 예배의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받아 적는 사람들이 가끔 예배 중에 나오는데 그건 예배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집에 가서 테이프 들으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간간이 잊어버리기 쉬운 어떤 진리들을 메모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아니지만 시종일관 설교 전문을 받아 적는 그런 태도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태도이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태도일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의 강한 임재와 은혜, 이것이 없이는 설교자의 현란한 진리에 관한 언어, 뛰어난 지성을 가진 명민한 성도들의 집중하는 정신 태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명한 진리, 그것을 깨달으려는 구도자의 헐떡거리는 지성, 그 두 만남을 축복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영혼을 고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설교자가 진리를 말하고 예배자가 명민한 지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면 설교자의 그 언어는 예배자의 머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터뜨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는 설교자의 언어의 전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선명한 역사를 경험하며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떠나신 예배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배동 살 때니까 세월이 꽤 흘렀죠.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지 되었는데도 매년 그때 섬기던 우리 지체들이 명절이면 찾아와서 세배를 했어요. 두 번인가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이제 오지 마라.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왔으니까 그분하고 잘 살면서 나는 잊어버려라. 그 해에도 세배를 왔길래 다과도 내놓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12명 저까지 13명이 앉아서 마루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깔깔대고 웃고 아주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때가 되자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갑시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슬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내가 그랬어요. 가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사가 예배 드리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 앉아서 우리 집에 성경 찬송 많으니까 하나씩 쭉 나눠줘서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씩 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고등부 때 철야하면서 늘 부르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이 찬송을 몇 장 부른 후에 성경을 폈어요. 물론 설교 준비는 안 돼 있었죠. 이제 그냥 찬송을 부르며 생각을 했죠. 마태복음을 탁 펴서 그 당시에 묵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왜 웃어? 2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웃더라고. 근데 40분 정도 설교했는데 뭐 그 지체들이 워낙 진리에 대한 감각을 지닌 지체들이긴 했지만은 미동도 하지 않고 40분 동안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왔어요.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순간 그 마루 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계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연두부처럼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 그 순간에 그 녹아진 마음은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 40분 기도한 것 같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윷놀이 할 땐 우리가 땅에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기도할 때는 그분을 배웁고 있었어요. 주기도문이 모두 마쳐졌을 때 우리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재물들, 눈에 보이는 물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슴 깊이 밀려오는 진실한 결단.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 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 악한 본성을 가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누가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행사할 수 있겠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수많은 책을 읽은들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을 매주 하면서 사는 사람과 거의 이런 경험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성자에서 시작했어도 동물처럼 마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동물에서 시작했어도 천사처럼 인생을 마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억수로 많은 것 같아도 그 모든 문제의 답안을 끝까지 추적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귀착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불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보는 기회가 돼요. 그분을 만나면 너무 외톨이처럼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분을 만나면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진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 안에서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정답은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봐. 그럼 만나. 그럼 만나. 반드시 만나. 반드시. 반드시 만나.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면 당신이 직접 오셔서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둠을 찢고 찬란하게 들어오는 진리의 빛, 부패한 의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길에서 하나님 한 분을 앙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이한 별빛,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축복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주에 한번 실험을 해봐요. 하늘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봐요. 그리고 매달려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마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주셔서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와 함께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빕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